갈 길이 먼데 빈 차가 없네. 비가 올 것 같은데 젖은 어깨 오늘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. Home is far away. 달라질 게 없네. 홀로 남은 놀이터에서 그 높은 턱걸이에 오른 뒤 여태까지 반 인생 내게 요구되는 건 늘 높게 뻗은 두 손보다 조금 위. 세상에 눈높이 갈수록 Everest, 정상을 향할수록 산더미만 되는 stress. I know I can never rest. 내가 가진 불만들을 잠재워 주수면 젠 없으니 혀를 물고 밤새워. 어릴 적 줄 서는 것부터 가르쳐준 이유 이젠 서명해졌어. 복잡한 인간관계 그 자체가 역설. 관계만 있고 인간이 낄 틈 하나 없어. 평범해지는 게 두려워서 꾸던 꿈 이젠 평범한 게 부럽군. As I stand all alone in the rain. 잘하지 않으면 성장통도 그저 pain. 갈 길이 먼데 빈 차가 없네. 비가 올 것 같은데 젖은 어깨 오늘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. Home is far away. 갈수록 두려워 뛰고 있지만 뭘 위해 서였는지 이젠 두 발과 심장 그저 짐이 되어버린 꿈 두고 달리는 게 내게 유일한 희망. 한 걸음만 더 때라 부추기네. 고개 들었더니 아픈 낙떨어진대 뒤를 보니 길게 줄 서 많은 기대가 날 지탱하는 척하며 등을 떠미네. 언젠가 찍고 싶었던 맘의 쉼표가 숫자들 사이 뒤엉킨 이상 계산적인 이 세상에 들이미는 손 잡기 싫지만 빈손 대는 게 더 겁이 나. 붙잡아도 갈 길 가는 게 시간뿐이겠어. 먹구름 낀 하늘을 보며 한때 나도 꿈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 밤은 잠들기도 어렵네. 널 위해 잠시 멈춰주면 안 될까요. 더는 걷기가 힘든데 바람이 불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빈 차가 없네. 비가 올 것 같은데 젖은 어깨 오늘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싶어. Home is far away.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해야 할 일 벌어야 할 돈 말고도 뭐가 있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나에게도 꿈 같은 게 뭐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